그대를 잊어야 하는지 가르쳐 준 적 없었잖아요. 혼자서 이별을 배우는 게 내겐 쉽진 않죠.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나를 속이는 것만 같아도 나로선 굳이 이 방법밖에 그댈 지울 순 없겠죠. 그래야 하는데 잊어야 하지만